당신을 사랑 너무너무 사랑을 그래도 모자라 당신이 무엇인 것 받고 싶어 어느 날 하늘이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어 당신을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을 그래도 모자라 당신을 위해 원하는 걸 다 주고 싶어 어느 날 하늘을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어 모를 보여 내가 울 바람나는 아니 소리 없이 내기 힘물에 젖었으니 깊다고 말 싫다고 울기는 내가 울어 잊혀야지 어차피 떠난 사람 생각이 많던가요 그립기도 하던 나요 아니 찾아만년 살다 그대가 나를 부르지 밉다고 웃으며 살아가요